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잘 읽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해요. 이스라엘의 현재는 정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보시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또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 야곱, 바로 전까지만 해도 믿음 안에 들지 않은 자들은 다 무너질 거에 대해 또 막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또 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말씀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4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한 대상을 향해서 이름이 세 가지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변할 뿐만이 아니라 열두 족속 아들이 나왔고 이것이 또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됐다 그래요. 야곱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이삭이 없으면 야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르면 아브라함, 이삭, 계속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과 복에 이어받을 대상으로서도 야곱이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오는 복의 대상, 야곱. 또 나의 종이란 표현에서는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봉사해야 될 야곱으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운명을 말씀해 주세요. 넌 내 종이다. 또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야곱이에요. 그죠? 야곱은 야곱이에요.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자, 둘째로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보세요. 제대로 변환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눈에서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에요.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상태가 변하지 않아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상태가 변했어요. 이름이 변해서 얍복강가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뭘로 변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여기도 뭐라 합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 발꿈치 잡는 데는 선수예요. 발꿈치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탁 넘어지잖아요. 그죠? 남이 못 뛰게 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름 변할 때쯤에는 사람의 발꿈치를 안 잡고 하나님을 잡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다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걸 보다가 본질적으로 아 내 인생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 놔두면 난 큰일 나겠다. 형 발꿈치를 잡고 나도 복 받아야겠다. 이런 인생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야곱강가에서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살았을지라도 이스라엘처럼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베드로도 이름 바꿔버리시고요. 아브라함도 이름 바꿔버리시고 사례도 이름 바꿔버리시고요. 할렐루야. 바꾼다니까요 이름을. 자연일 때도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운명적으로 전환시킨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생기죠. 네, 그 이름이 바뀌고 열두 족속의 자녀들 통해서 큰 나라인데 자기 이름으로 나라야.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가 택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란 거야. 우리 예정론을 오해하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서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이 감동은요 성경적이에요. 앞을 보면서도 하나님 날 붙들어서 인도하시겠다.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뭐 기계적으로 다 역사하시고 다 정해놨는데 뭐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확실히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고 섭리하는 건요 감사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 눈이 열리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트하우스 가만 생각해봐. 10년이 지났죠. 이제 10년, 만 10년 꽉 채워요. 이제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참 사도행전 29장 쓴 것 같아요. 하찮고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것이 역사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주셨고 뭔가를 섬기라고 세워주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이 예정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또 남편과 아내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섭리와 은혜 안에서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이제 핑계대고 원망하고 사람 붙들고 악다귀처럼 살던 그 야곱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은 이름이 한 번 더 바뀌어요.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여기만 등장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떤 데는 여수른 출판사라는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여수른. 내가 택한 여수른. 고귀한 자, 올바른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사기꾼에서부터 하나님 택한 귀한 자에서 이제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의로운 자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누구와 가깝습니까? 야곱에 가깝습니까? 이스라엘이십니까? 여수린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바로 전 구절만 봐도 실상은 굉장히 초라하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아예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소돔아라고 말해요. 소돔. 이 소돔 같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아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꿈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 보면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꿈을 갖고 계시다는 게 여러분 우리 노년의 모습이 이런 여수른과 같은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여수른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간 자고 친밀감 안에 들어간 자예요. 사랑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제가 가끔씩 여러 곳에서 또 얘기하지만 이게 눈이 바뀌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중심점이에요. DNA가 바뀌는 거예요. 뭐냐 사고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변화가 나타나야 사고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고구조 가운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그것으로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가장 성경적인 얘기가 사랑하면 뭐입니까? 알게 되고 알면 어떻게 돼요? 보이나니 보인 후에 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더라. 다시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보인 후에 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더라.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고 봤어요. 퇴락했어요. 허물어졌어요. 이거 뭐야? 이 돌들 뭐야? 이 구절이 다시 인용된 데가 어디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씨 알죠? 문화부 장관 하셨던 그분이 쓴 책이에요. 이 허물어지고 퇴락한 것에 그냥 지나가니까 이거 뭐야? 이런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눈이 떠져서 선조들에 대한 사랑이 떠져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옆 사람에 대한 사랑, 또 가족에 대한 사랑, 시대에 대해서 또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열리고 보면요.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전과 같지 않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눈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야. 여수른은요. 이게 바뀐 거야. 하나님의 여수른,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이스라엘의 미래였어요. 아멘이십니까? 요새 교회를 보면 너무 힘들죠? 오죽하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20%나 될까 봐. 예수 믿는다 하면서. 20%인데 돼? 나도 거기 동참해볼까? 뭐 이러면 안 되겠죠? 필립 얀 씨가 책을 썼어요.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게 뭐예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저도 이 목회하면서 고민 있었게 없었게요? 많았죠, 많았죠. 저 책을 읽다가 아유 어떤 때 너무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매 순간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의 교회는 왕의 왕 교회예요, 이름이. 평생을 신무했어요? 작은 교회예요? 늘 사고치는 사람은 계속 똑같은 걸로 사고친대요. 27년 동안 똑같은 걸로 이 유진 피터스란 대목사를 향해서 계속 부딪히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힘든 것도 생기고 도무지 안 풀리는 어떤 실타래가 꽉 묶여있는 것 같을 때도 많거든요.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옆에 봤더니 옆에 교회는 너무 잘 나가더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막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는데 갑자기 맥이 팍 풀려가지고 나 평생 목회를 이렇게 잘못했나 하고 딱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묵상으로 확 데려가시대. 유진 피터슨이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아세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이라고 전 세계적인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세요. 아주 묵상, 아주 그냥 현대어로 또 문학적으로 잘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그냥 이런 성경 좀 읽기 어려운 분들은 메시지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사서 한번 읽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가 성막을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화려할 것 같지 않는 그 장소에 주의 임재가 임하고 대락한 것 같은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바로 이 문제가 안 풀리지만 바로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겠냐라는 그 감동을 받은 거야. 그 감동을 깊이 받으면서 그 눈으로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요 포인트가 웃어야 될 포인트인데 영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어디 보면 작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런 작은 공동체인데 복음의 길을 우리 걸어왔던 그것을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화려할 것 없는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또 별로 볼품 없이 여러분은 스스로가 볼품이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에게 보면 그렇게 뭐 그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냐라는 그런 울림이 있어요. 그때쯤에 제가 브루클린 타바나클 교회 짐발라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다가 야 여기 뭐 더해요. 매주일마다 막약쟁이 들어오고 동성연애자 들어오고 길거리에 사람들 들어오고 불황화가 들어오고 그들과 함께 바로 한 자리 몇 개 건너 그런 사람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의 힘이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레위기 공부하면서 또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러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신전하면 가장 멋진 신전이 어디입니까? 신전, 파르테논, 그죠? 전 세계 문화유산 1호예요, 1호. 거기가 파르테논 신전.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대체로 보면 멋지잖아요. 가보면 와, 웅장해요. 굉장히 웅장하죠. 성전만 이렇게 보면 70m, 이쪽으로는 30m, 위로는 대리석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부지는 말고 조그마한 거. 그것이 이렇게 웅장하고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이 멋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문화유산 조사하는 사람들이 거길 갔다가 어딜 가냐? 이집트를 갔어요. 신전이 거기 많이 있거든요. 카르낙 신전에 딱 갔다가 여길 2호로 선정했어요. 세계문화유산.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길 먼저 왔어요. 여기가 1호다. 여길 먼저 왔더라면 여기가 1호다. 여긴 크기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신전이 들어가 있는 이 부지 크기가 무려 18만 평. 18만 평. 예. 그것이 신전의 부지 크기예요. 그리고 안에 가면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영화 트랜스포머의 하여튼 트랜스포머의 배경이 됐던 곳이기도 해요. 이번에 왔던 거. 수장의 머리를 하고 수장의 머리에 사자 몸을 가진 그이 스핑크스를 아툼이라 그래, 아툼. 뭐 이런 게 42개가 도열되어 있고요. 바로 또 옆에 룩소스 신전이라고 있어요. 아주 큰 신전이에요. 여기까지 한 2km 되는데 700개가 도열되어진 스핑크스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게 얼마나 큽니까? 4,000년 전의 건물이에요. 4,000년 전의 신전. 자, 이 4,000년 전에 이 람세스 2세가 가장 강력했을 때인데, 이때 이 종교권, 군사력을 다 허물어버리고 출애굽을 시킨 분, 모세,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신전은 얼마만하게요? 그분의 신전은 얼마만하게요? 우리가 아주 회막 공부했잖아요. 성소의 크기는 10m 곱하기 5m, 지성소의 크기는 5m 곱하기 5m.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조그마해요. 조그마해요. 위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조그마해요. 겉모습은 시커매요.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임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이런 곳에 임하셨어요. 볼품없는 백성들 가운데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바로 이곳이 지성소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허물어진 거예요. 거들떠도 안 봐요. 이게 무슨 신의 형상이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영광이 있어요. 거룩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해요.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이 기도를 하세요.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십자가요, 바로 가시기 바로 전이에요. 영광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허물어지고 그 죽어가고 볼품없는 곳으로 가시면서 이것이 영광이고 영생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수른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결국 그 홀리시드, 그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도 회복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은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 한동대 조준모 교수님이라고, 이제 이번 저번에도 한번 나눠드렸는데, 이런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제목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한 다음에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름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주 안에서 당신의 이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축복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주 안에서 당신의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우린 끝까지 주의 앞에 있으면서 가룟 유다처럼 살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고 아닌 것 같으니까 스스로가 또 자멸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우는 베드로가 될 거예요. 우는 거예요. 자기 연약한 모습에. 자기는 못 변화시키는, 주님은 변화시킬 수 있으시잖아요. 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바로 다음 장면에 여수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44장 3절에 4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거들같이 할 것이라. 목마르면 죽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목마르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른 땅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면 땅은요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의 시내를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흡사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메말라버리고 죽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를 살리고 우리 자손을 살리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길 시냇가의 버들같이 생기 있게 솟아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기가 흘러가고 있고 생수가 흘러가고 있고 살아나는 땅과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한 부부가 있고 이 부부의 딸은 유명한 돼지를 쓴 펄벅이에요. 펄벅 여사 아세요? 어느 날 이 중국에는 이 외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라는 이런 정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강도 때가 돼서 이 선교사 집을 들어가서 침탈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만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강도 때들이 막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소식을 이 펄벅의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알아서 미리 차를 다 끓여놓고 음식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차에 초청해서 대화를 두런두런 나르는 거야. 그러다 그들의 친절한 모습, 그들의 생기 있는 모습에 이 사람들이 주섬주섬 부끄러움을 갖고 그냥 조용하게 가버리게 된 거죠. 그 저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가정이 기도했는데 그날로부터 그 돼지에 비가 가득 내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게 펄벅 여사의 경험이에요. 중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메말라지면요. 인생이요. 위태로워져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삶에 눌려서 두렵게 살든지 아니면 칼을 들고 누군가를 탓을 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삶 안에 혹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 안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칼을 들어서 때려버리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지금 메마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리차드 범블란트라고 동구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분이 있었어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이 자꾸 나타나서 세어봤다는 거야. 세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65가 맞는데 어떤 곳에 더 재미난 내용이 있더라. 366번. 왜? 물어봤대. 하나님 윤년 윤달이 낀 거에서 어쨌든 성경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 존재가 너무 쉽게 두려워진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므로 힘을 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예수님 붙잡혀 갈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칼을 확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딱 했어요. 할렐루야. 말고의 길을 딱 쳐냈단 말이죠. 주님 뭐라 합니까? 거둬라. 거둬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살려고 부하를 감옥에 보낸 조폭이 아니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그냥 내몰아버린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에 내게 속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자녀이다. 너희는 내 피로 구속해서 산 자녀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옆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 그런데 두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을 보내주겠다.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사랑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언제 변화가 나타나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변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아는데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모든 일은 성령의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남종 여종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를 사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있는 일이 극히 적어드는 시즌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없으면 해골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기가 넘치기 시작하면 군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겠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요 눌려요. 두려워져요. 평상시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염려가 되기 시작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담대해지기 시작하고요. 창조가 생기기 시작하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도 변화가 나타나요. 평양의 아주 유명한 깡패가 우리 마페 선교사한테 돌로 그냥 쳐버렸어요. 뭐 이마를 깼어요. 네, 누구였다고요? 김익두 뭐 이런 분들. 또 그중에 또 이기풍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 받다 보니까 변화가 나타나서 곧바로 선교를 나가요.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워요. 지금 제주도 가면 제일 큰 교회가 성안교회인데 바로 그분이 세운 교회예요. 변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성령은 변화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독일이 통일 30주년을 하는 기념일이 아주 뭐 아름답고 멋지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역사적인 바람이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해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전범국가 독일이 모범국가 혹은 정말 모델국가 독일로 변화하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그 시즌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Wind of Change라는 게 있어요. Wind of Change 아세요? Wind of Change. 그룹 이름이 스콜피언스. 스콜피언스라고 하세요. 이름은 좀 거시기한데 윈도 오브 체인지라는 노래가 어떻게 해서 불려졌냐면 1980년대 후반에 갑자기 동구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걸 먼저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차렸어요. 미리 한 10년 전부터 선언하고 기도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동구권이 갑자기 허물어집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독일이 그 당시에 통일될 거란 상상도 못했다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해요. 요새 독일의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와요. 그런데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변화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고르바초프랑 또 시몬 페레스라고 노벨 평화상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랑 이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런던에서 런던 오케스트라와 더불어서 스콜피언스가 공연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 멋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다. 요 장면 요대로 우리 한국이 한 10년 내에, 20년 내에 그런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바람은 사람의 바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군인들이 지나가는 모스크바 광장에 이렇게 계단 내려가 보았네. 변화의 바람을 내가 느끼래. 많은 사람 춤을 추고 변화의 바람을 느끼네. 변화의 바람을 느끼네. 그리고 정말 그 이후에 독일이 변하고 러시아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할 때 노래가 변해요. 진짜 그래요? 시대가 변하면 노래가 변해요. 예술세계 가장 먼저 앞질러서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창조성이 그 예술 가운데 그 먼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세대 안에 노래가 좀 미래적인 창조적인 그런 노래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주년 앞두고, 10주년이잖아요, 우리가. 앨범을 제작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시대에 대한 목소리가 되는 앨범이 제작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길이 나요. 새 길이 나요. 삶도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도 확실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왜 대학 9번 떨어져 놓고 할렐루야 자존심이 왜 이렇게 센 줄 아십니까? 성령 받아서 그래요. 재수생 때. 할렐루야. 아니 재수생 때 성령을 크게 뜨겁게 받고 나니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미래 세계가 그냥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재수생인데 도리어 명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되는 거 다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수생.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뭔가 자기 힘으로 자꾸 길을 내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성령에 충만해지면 길이 나온다니까요. 영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의 후손까지 복주겠다 말하잖아요. 후손까지. 저주는 3, 4대지만 복은 1000대까지 이른다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서 의견이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분분해요. 그러나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품에 대한 것. 캐릭터에 대한 것, 성경에서 명문화되어진 게 몇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영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뭔가 만들 때, 막힌 것 같은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살 테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창조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홀로 서는 그리스도인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 성경 말씀하지 않아요. 함께 어떤 모습이어도 함께 사는 나랑 많이 차이 나도 성육신적으로 서로 섬기고 발을 닦고 달라도 함께 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E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꼭 보십시오. 강대국의 조건이라는 한 6부작으로 돼서 꼭 보세요. EBS 강대국의 조건. 어떻게 강대국이 되냐? 여러분 보세요. 순혈주의가 되어지고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배제시키고 배제시키고 배제시킨 사람들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강대국은요 같은 원리 안에서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 계속 품어가는 거예요. 계속 품어가는. 이게 강대국의 조건에 아주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저희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 공동체적인 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품어내기 시작해요.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지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학교에 있어서도 또 직장 어디 곳에 있어서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이런 지도력은요 성령의 지도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좀 축복하십시다. 졸기 전에 성령의 지도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지도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지도력이 임할지어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축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동일한 축복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하면은 갑자기 옆에 있는 영국이, 갑자기 옆에 있는 미국이, 아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 영국도 우리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미국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 갑자기 극동아시아에 있는 한 우리가 최고로 닮았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나도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내가 나도 야곱이다. 나도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이스라엘에 속했으면 내 손으로 기록할 거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존귀함을 여긴 받을 거야. 나도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우리 홀로만 받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옆 사람이 알아가고 넓어가고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그 복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 나라가 그 고통당하는데 일본도 2%밖에 안 되고 중국도 오랜 시간 했고 동남아 뭐 베트남 이런 데는 뭐 버마 이런 데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많이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만큼은 이렇게 접합이 잘 되지. 그냥 오자마자 접합해버렸어요. 물론 일본에 어려운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할 그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체질적으로 너무나 맞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해방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이 해방에 큰 용기를 얻기 시작하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아니 노비들마저도 평민들 양반이랑 같이 예배드리게 되고 금산교회 아시죠? 금산교회 전라도에 얼마나 존경스러운 교회인지 몰라요. 아니 자기가 길렀던 노비가 예수를 너무 잘 믿었는데 이 주인 되시는 분과 이분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노비가 돼버렸어. 놀랠루야? 근데 조덕삼 장로님 이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 공부시켜서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 총회장이 되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도 인도처럼 계속 카스트 제도처럼 그냥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용기가 나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시기로 하는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대한민국이 은혜를 받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럽 교회는 그거 안 해요. 미국 교회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한국은 해요. 100년 내내 해요. 왜요? 옛날에 도 닦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더 해야지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아, 밤새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다윗이 그랬어요. 그때 잠깐 그러고 이스라엘도 못하는 거를 도리어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열심히 특심한 나라예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야곱 같은 나라에서 94년도, 90년도 넘어가면서 경영학의 구루라고 했던 피터 드러커,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이 책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자료가 막 방출 많이 되네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나라가 어딘지 아냐?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미국 사람 대상으로 했을 때 미국 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90년대 후반에 아니다. 한국이다 그랬대요. 한국. 대한민국. 가장 기업가 중에 뛰어난 도전하고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미래 사회에 준비하는 짐 로저스가 괜히 다음 시대는 한국이다라고 말한 줄 알. 그런데 우리만 우리 스스로를 몰라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짐 로저스 책. 할렐루야. 아, 하도 교회 예언자들 안 나오니까 경영학계에서 예언자가 나와서 막 한국 정신 좀 차려라. 니들이 어떤 나라인 줄 아냐. 힘있게 나가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람인 것 같아요. 이름이 변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에 26세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어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이 나라 이렇게까지 변화시킨지 몰랐어요. 들어와서 고종이 어려움 당할 때, 아간 파천할 때, 살해 위협을 당할 때 친구처럼 옆에 서준 분들이 이 선교사들이 24시간 총 딱 들고 옆에 딱 버티면서 말벗 대어주고 우리나라에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출판을 하고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일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축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 성령의 한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1880년대 후반에는 미국에서 대학생들 안에 성령운동, 선교운동이 있었어요. 그 흐름을 따라서 이 젊은 26세의 언더우드가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와서 연세대를 세우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1916년 57세에 병이 들어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소진해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기록을 이렇게 읽고 하면서 길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것보다 이렇게 끝까지 잘 성령에 물들고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다음 내 안위를 위한 것은 혹시 없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달려갈 것은 없는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나만 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혹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구하면 좀 능력 주신다 그러잖아요. 내일 연세대에서 Thy Kingdom Come이란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부흥의 유업이란 이름으로 연세대에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연세대에서 문을 열어줬는데 뭐 좋은 다른데 이렇게 큰 공간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딱다 행사가 있어 안 되고 열어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이에요. 그분들이 사셨던 집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협소해요. 다락방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몇 사람 안 모이지만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던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도, 여러분 기념관은요 관람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뜻을 이어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념하러 갈 것이 아니라 유업을 이어갈 그럴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일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포엔센터에 가서 신촌에서 계속 기도한 게 유업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들, 이런 시간대를 허락해 주신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엔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 같다라는 작은 구름을 본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강물이 갑자기 이루어지잖아요. 뭐예요? 사람들 대상 다니는 길이었는데 비가 오면은 뭐 사막 이거 부석부석한 게 물이 한 곳으로 쫙 몰려버려요. 조금밖에 안 내리는데 어이 목사님 이거 위험하다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뭐비 이렇게 했는데 무슨 길이 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쫙 몰리는 와디로 그냥 물이 한서 도로가 다 잠겨버린 거야. 이게 와디예요, 와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말세지만에 계속적인 눌림으로 살아갈 건지, 지금은 중간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기도할 때, 좀, 야, 이 시간에는 그냥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잠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수룬으로. 하나님, 이건 개인적인 기도로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변화의 기대감에 아멘으로 섭니다. 성령께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